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낫게 되었을 때, 또 식물인간이로 수년간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문둔병, 또 현재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에 감염된 사람이 낫는 것 역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나병은 불치병으로 일반적인 치료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 13장과 또 13장에 이어진 이 나병 관례의 규례 가운데서 회복된 문둔병자,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함을 회복했다는 선포, 또 그 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된 것이 확인되면 우선 정한 산새 두 마리와 또 백향목과 우슬초 또 이런 것도 홍색실을 준비하고 나서 먼저 새 이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 담긴 질그릇을 위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남은 다른 새 한 마리는 이 산채로 우슬초와 함께 또 백향목과 또 홍색실에 묶어서 흐르는 물에 잡은 그 새의 피에 적셔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된, 그 나병 환자에서 깨끗하게 된 자에게 7번 뿌린 다음에 산채로 날려보냈습니다. 이때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자는 옷을 빨고 또 몸을 씻고 그 다음에 털을 깎는 등의 정결의식을 행한 뒤에 진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7일 동안은 여전히 장막 밖에서 머물렀으며 또 7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만 비로소 정결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많은 규례들이 낯설고 또 이것이 현재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중요한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그가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3절 말씀에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진영에서 나가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는 제사장을 불러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신 직접 나가서 진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본래 이 거룩을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진 밖으로 나아가서 부정한 자를 접촉한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진 밖으로 나가서 환자를 진찰하는 이 제사장의 행동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세워주신 율법이 결코 경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긍휼과 자비를 함께 보여주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결하고 거룩하고 또 구별되어야 하는 이 제사장이 일부러 부정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일은 여러분 그들이 부정한 자를 만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이런 정결의식을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볼 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자신이 일부러 부정함을 입으러 하는데 굳이 그것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의 깨끗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영,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심지어 자신이 스스로 부정함을 입으면서까지 나병 환자를 찾으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진영에서 나가 나병 환자를 진찰한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깨끗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소를 떠나 진 밖으로 나간 이 제사장의 행동은 여러분 하늘의 처소를 버리시고 그분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나병 환자를 직접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초소를 떠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오신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불치병에 걸린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죄로 물든 자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결코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죄로 얼룩진 우리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는 발도 디딜 수 없는 진영 밖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정죄함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진영 밖에 머물러야만 하는 우리를 먼저 직접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예수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악으로 더러워져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셔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운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은 14절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새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또 다른 새 하나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실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화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공적인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정결한 새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가져가서 잡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는 것이 다른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진영 밖에 머물러 있던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있었지 않았고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서 어떤 것들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새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를 가지고 와서 흐르는 물 위에 가져오게 잡게 하고 또 다른 새 한 마리 살아있는 새와 함께 백향목 또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서 정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내게 되는데 이는 죽은 자 같았던 사람이 이제 산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제사장의 확인 후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정한 다음에 이 정한 그 정결 의식 후에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라는 것이. 자기 장막에 이레를 머물 것이. 여러분,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확인 후에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정결함을 인정받은 후에,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에 새와 피와 물로써 모든 정결을 상실하는 그 의식을 행한 후에도 그는 지금 이레나 장막 밖에서 머물고 나서, 그리고 다시 또 일곱째 날에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사장이 병이 다 나았다고 선포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차들을 통하여서, 의식들을 통하여서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이 질병에 걸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삶의 손해를 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공동체 모두가 죽음에 이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정결의식을 행함으로써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은 이를 통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든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큰 고통과 불편을 일으키고 그리고 큰 손해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신앙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너무 가벼워서, 이 회개라는 하나의 툴, 이 프로세스가 우리의 면죄부가 되어서 너무나 편하게, 마음 편하게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죄를 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그들은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구별되었고 진영 밖에서 공동체와 분리되었으며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고 많은 수고와 불편함과 고통과 창피와 부끄러움, 수치, 이 모든 것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나병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구하고 몸가짐을 조심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여 그 세상에서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이상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다시 그 병에 재발할 수 있어서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이외의 죄가 또다시 우리의 육신에 속한 이상 매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경계하며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함을 선포받은 후에도 이레나 밖에 머물며 몸을 씻고 준비하며 조심했던 것처럼 죄사함을 선포받은 후에도 우리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매 순간 경계하며 조심하며 우리의 죄악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용서함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았는지, 이 나병 환자가 이 정결의식을 행하여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죄사함을 깨끗이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더 깨어서 분별하며 이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경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정결함과 이 거룩함은 존귀한 자의 특성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정결의식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정하다고 선언받고 또 진영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여덟째 날에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번제와 또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것들을 드리게 되는데 그중 속건제의 절차가 특별히 강조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의 귓볼, 또 그리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특별히 이 모습은 제사장의 위임식 절차와 유사합니다. 8장에 나오는. 그러면 기름은 또한 이 피 바르는 곳 위에 덧바르고 하나님 앞에 뿌린 후에 남은 기름은 그의 머리에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정결함을 인정받고 이 언약,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는 것은 마치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처럼 아론 자손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 같이 존귀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우리들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정결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결함을 받는 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죄를 항상 경계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성도라 부르시며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거하며 그분의 진영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분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결함에 이르기를 힘쓰며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의 거룩함을 입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결함에 이르어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